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8월 3일부터 7일까지 세계 우표 전람회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조선에서 새 우표들인 서영전지 4종을 발행했습니다. 서영전지들의 웃부분에는 반둥 2017 세계 우표 전람회라는 글발이 조선어와 영어로 씌워져 있고 전람회의 마크가 형상되어 있습니다. 서영전지들에는 인디아 공작, 개목기 원숭이, 극락새, 코모도 큰 도마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.